어둠 속에 흐느져서 빛을 잃은 나의 사랑 낙엽 지고 겨울 가도 봄은 다시 오지 않네 태양처럼 사모했던 그 마음에 구름 다 피고 눈물 속에 얼룩져서 사무치는 이 슬픔은 겨울 가고 봄이 와도 꽃 피울 날 다시 없네 사무치는 이 슬픔은 겨울 가고 봄이 와도 꽃 피울 날 다시 없네 르르르르 뚜르르르